친구들 소식에 네 얘기를 들었어. 괜찮더래, 잘 웃더래. 애써 태어난 척 해봤지만 아직 내 방 안에 너의 흔적들이 잊지 못하는 마음 같아서 가슴 깊이 시려오는 건 안 돼. 아직 잘 안 돼. 지금 지운 듯 살지 못하겠어. 너도 많이 아플 줄 알았었는데. 잘 지내더라. 넌 나 없이 잘 지내더라. 다 지운 듯 살아가더라. 그 모든 추억들도 잊은 채 살더라. 못 믿겠더라. 나 정말로 못 있겠더라. 넌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. 아직도 넌 내 맘속에 살고 있는데. 혼자 길을 걷다 너와 함께 가던 카페로 지나치면 나도 모르게 둘만의 추억도 떠올리게 되는 걸. 나만 그런 거니? 혼자서 먹먹해지는 거니? 너도 나와 같기를 바랬었는데. 잘 지내더라. 넌 나 없이 잘 지내더라. 다 지운 듯 살아가더라. 그 모든 추억들도 잊은 채 살더라. 못 믿겠더라. 나 정말로 못 있겠더라. 넌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. 아직도 넌 내 맘속에 살고 있는데. 애써 놀러왔던 함께한 모든 기억은 작은 흔적에도 금방 되살았나. 그날들이